서로가 사랑했는데 진정코 사랑했었는데 돌아서야만 하는가요 이토록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면 보고파서 잠시도 못 살 것 같은데 남남이 되어 어찌하라고 보고파 어찌하라고 만나고 헤어짐이야 모두가 운명이라지만 너무나도 짓궂기만 했던 한순간의 사랑과 이별 그러나 이제 그 모두가 흩어진 지난날의 이야기 미련 두어 무엇 하나 어차피 끝난 그 인연을 했었는데 돌아서야만 하는가요 이토록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면 보고파서 잠시도 못 살 것 같은데 남남이 되어 어찌하라고 보고파 어찌하라고 만나고 헤어짐이야 모두가 운명이라지만 너무나도 짓궂기만 했던 한순간의 사랑과 이별 그러나 이제 그 모두가 흩어진 지난날의 이야기 미련 두어 무엇 하나 어차피 끝난 그 인연을